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쉰두돌세에 점하여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족지 답사가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답사자들은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과 보천보 혁명전족지, 청봉수경지, 무산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 삼지연 못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과 백두산 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 미령의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기간 그들은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를 참관했으며 다채로운 정치문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